김정숙이에요. 제가 처음 수입했던 시절을 다시 회상하면서 나는 가야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겨울이 가고 따뜻한 해가 웃으며 떠면 꽃은 또 피고 아연 떠는데 노래를 잊은 이 마음 비가 개이고 산들바람이 정답게 또 울며 새는 즐거이 짝을 찾는데 노래를 잊은 이 마음 외로이 저 멀리 나는 가야지 사랑을 위해 사랑을 버린 쓰라린 이 마음 다시 못 오는 워낙 먼 길은 말없이 나는 가야지 사랑을 버린 쓰라린 이 마음 다시 못 오는 머나 먼 길을 말없이 나는 가야지